남조선 유수 1위에 의하면 대성공업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28일 괴뢰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시금 속 평화통일의 마중물이었던 개성공업지구가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 결정 과정의 리면에 최순실 등의 마쿠 조종자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 가동을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할 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했습니다. 한편 이날 남조선 인터넷 소식은 이 데일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야당인 국민의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벌어진 시기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기와 일치하다고 하면서 전반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